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적대 행위가 계속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우리나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6월 30일과 7월 1일 러시아, 일본, 불가리아, 인디아, 네팔, 인도네시아, 민주 콩고의 신문, 통신, 방송들과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보도했습니다.